못한 기억들 언제까지 내 사랑이여라 내 사랑이여라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에 하얀 목련이 진다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에